감이 없는 날씨라 just go back 반드시 고백한단 말만 하면 무인디에 네 앞에 서울 수 없는 나의 고개 난 네가 좋아 이 말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 말하러 다 말려다 편지를 써서 주는 것마저도 왜 힘이 들지 썼다가 또 찢었다 너의 마음이 나와 달라 너를 두 번 다신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아 이렇게 노래를 빌려 나의 맘을 너에게 열게 I love you 힘이야 I love you 아직 오래전부터 너의 답장을 기다려 혹시라도 마이 실수에 까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나의 진심과 달린 말이 헛나오네 너를 보면 연습했던 드라마 같던데 사들은 네 앞에 서면 까먹은 채로 허둥대 내 손은 너의 손 앞에서 멈칫해 심장 소리가 너에게 들리듯이 커지네 너의 yeah. 마음이 나와 달라 너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아 이렇게 노래를 빌려 나의 맘을 너에게 열게 I love you 힘이야 I love you 아직 오래전부터 I love you 힘이야 I love you I do yeah. 심장이 드럼 소리처럼 두근거려 내 품은 너를 꽉 안는 날만 기다려 내 달력은 빨간 표시만을 기다리고 내 고백은 나의 용기만을 기다려 yeah. 여전히 나는 소심한 바보지만 What? 수많은 밤을 새며 썼던 이 노래가 yeah. 나의 진심을 전해주길 원해 이어폰 한쪽을 너의 손에 연락만 꽉 잡고 지시고 날 좋아해 따라와 어때?